안녕하십니까.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성공과 부를 이뤄왔죠. 뭐 덕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대체로 용인되는 비윤리적인 문화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또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커졌는데요. 자, 오늘 경제 세미나 시간에는 착한 성공을 만드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주제로 한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의 강연을 들어볼까 합니다. 김성애 리포터가 오늘 또 취재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5월 리더스 모닝 포럼이 양재동 덕혜 호텔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박희준 연세대학교 교수 이 착한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착한 성공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박희준 교수는 현재 그 매일경제TV 앵커이기도 한데요. 그 어린 시절 본인이 웅변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유학 시절 웨이터로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교수가 되기까지 감동 있는 스토리로 이 착한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네.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또 어떻게 나누어 가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꿈을 나누고 이 성과를 조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환경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도 학습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주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착한 성공을 만드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주제로 한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의 강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세미나. 사실 존재하는 사실과 우리가 지각하는 현상은 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고의 트레이에서 우리는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지각하는 현상은 늘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1년입니다. 초속 53.9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일본 아오모리현을 덮치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아오모리현의 주산물이 쌀하고 사과인데요. 사과의 90% 정도가 다 떨어집니다. 수확철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같은 입시 지옥이고요. 초속 50m 강풍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여성분들도 꽤 계신데 여러분들 체구가 지금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그러한 바람의 세기입니다. 그러한 바람을 뚫고 살아남은 사과, 기적의 사과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사과의 합격이라는 그 금장으로 단어를 박아서 평소 사과 가격이 한 10배 정도의 판매가 되는데요. 나중에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팝니다. 그리고 웃돈의 거래가 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위기였지만 아오모리현의 농민들은 그 위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평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확량을 거뒀지만 결국에는 평년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1968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딕 포스벨이라는 흑인 선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의 기록을 1m77에서 2m38로 갈아치우면서 높이뛰기 금메달을 따냅니다. 근데 이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는 사실 그 전 올림픽에서는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힘든 그저 그런 실력을 가진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요, 높이뛰기 방법이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위뛰기를 합니다. 달려가서 막대를 앞에 놓고 도약을 하면서 한 발씩 막대를 넘는 그런 가위뛰기를 하는데요. 딕 포스벨이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면뛰기를 고안해냅니다. 보통 우리가 기록 경기를 보면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그 기록이 갱신되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m77에서 2m38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세계 기록을 경신해냅니다. 자, 근데 제가 서두에 관점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근데 이전에는 혁신이라고 하면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어떤 전략의 하나의 선택으로 이해가 됐지만 최근같이 환경의 변화가 급속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혁신과 변화는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 혁신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환경에 접근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한 산골에서 빈번하게 자동차 추락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변에는 밤마다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자, 개발공사가 빈번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형 변화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고요. 그렇지만 인가가 드물고 밤에는 불빛조차 없었습니다. 초행자들이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운전을 했는데 내비게이션 지도를 제때제때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겁니다. 불빛도 없는 장소에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을 하다가 지형이 바뀐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단 내비게이션의 문제일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 속에서도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의 사고의 틀, 조직의 사고의 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으면 우리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제대로 그 현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남으려면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물론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역량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요. 그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게 기술의 지혜를 전수받은 장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이알로스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이알로스가요. 하루는 그 크레타 왕 미노스의 명을 받습니다. 미노스 왕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미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로를 만들어서 그 귀신을 그 미로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미로를 설계한 다이알로스가 미노스 왕의 노여움을 써서 결국 그 미로에 갇혀버리죠. 그걸 우리가 다이알로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 역량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핵심 역량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술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구글에서 개발한 무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운전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아마존의 드론이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접근이 힘든 오지에 드론을 통해서 택배 서비스가 곧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그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인데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 초에 미국의 유명 퀴즈쇼죠. 제퍼리에 출연을 해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인공심장 있죠. 지금 구글의 미래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요. 2050년에는 아마 수명이 무한정 연장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 35년 잘 넘기시면 나중에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죽기도 힘든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이렇게 빠릅니다. 홍콩의 그 딥 날리지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는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사로 등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그 인공지능이 주고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기술이 벌써 이마만큼 우리를 치고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작년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2014년 최악의 최고 경영자로 선정이 되는데 작년 초죠. 아마존은 앞으로 아마존 인력의 90%를 향후 5년 안에 자동화된 기계로 대체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요. 작년 5월 독일에서 있었던 세계 노조 협회에서 최악의 CEO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습니다. 앞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기회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 중심으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만큼의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이 시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노동자들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기계 파괴운동을 벌이지만 산업혁명 전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영국의 일자리가 한 3배 정도 증가하고요. 소득은 2배 정도 증가합니다.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어떤 사회의 긍정적인 성과를 통해서 기계 파괴운동은 힘을 잃어가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뭐 인사 관련 담당자들 여기 와 계시겠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에 많은 노조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여러분 쓰시는 분 있으시죠? 시가총액은 지금 삼성전자랑 비슷한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 제 기억에 2013년 통계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직원 수가 3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직원 수가 정규직만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IT 기반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만큼 일자리 창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드론 보시죠?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드론으로 택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택배 서비스 종사하는 사람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죠.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서비스 접근 힘든 오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많은 택배 관련 인력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기회를 어디서 찾을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진보, 기술의 변화를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세계를 강타했던 강남 스타일. 아마 유튜브가 없었으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전형적으로 이분법적인 접근을 뒤로 하고 시장에 소개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컨텐츠는 공급자만 만들었는데요. 공급자, 소비자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프로슈머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즘 시장에 보면요. 키덜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레고 소개가 됐는데 요즘 어른들도 레고를 가지고 놀아요. 공급자, 소비자도 없고 소비자층을 구분할 때 장년층, 중년층, 유년층 구분이 없습니다. 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분법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절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찾으려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기술의 진보를 잇고 석고 얼버무리면 기회가 보일 수도 있다. 섞는 거 말고요. 쪼개도 기회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무크라는 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무크가 뭐의 약자냐 하면요. Massive Open Online Courses.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료 공개 대중 강의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하버드대학이나 미국 유수대학에 굉장히 저명한 교수들의 강연을 무료로 여러분은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연결되는 단말기만 있다면 여러분 테드는 아시죠? 예, 유사한 모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듣고 싶은 거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그 강연 몇 개를 묶어서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상위 10위권 대학들이 이 MOOC를 통해서 공동학점 인증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MOOC를 통해서 학위도 아마 인증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그 전공에서 주어지는 교과감 과정을 이수할 때 학위가 주어지죠. 이제는 내 목적에 맞게 내가 과목들을 골라서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내가 듣고 싶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학위를 받는 시대가 제가 생각에 한 10년 안에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연세대학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아 저 자식적으로는 철밥통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제 위치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충분히 스마트한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강의를 원하는 사람한테 들을 수가 있게 되면은 여러분 혁신 경영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버드 대학의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의 강의를 듣겠습니까? 지금 MOOC의 서비스는 동시 통역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강의를 듣겠습니까? 애매한 질문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보이는 직종, 회사가 10년 뒤에도 안전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위치도 10년 뒤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쪼개면 기회가 보이죠. 기존의 것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학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시장에 있는 고객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욕구를 만족하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차기는 무척 힘든 상황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을 것이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취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취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어떠한 직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 리엔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900년대 중국 광저우에서 만든 회사인데요. 무역 중개업체입니다. 근데 1970년대부터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미국과 직접 무역을 하는 중국 회사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1980년대부터 IT 기반으로 해서 공급망 관리하는 회사로 바뀝니다. 리엔펑 하면요, 공장 하나도 없이 의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보면은 1년에 만들어내는 의류가 약 20억 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24조 원. 협력업체가 1만 8천여 개가 있고, 그리고 세계 40여 개국에 240여 개의 어떤 지역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옷을 하나 만들잖아요. 지퍼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 다음에 직물은 인도에서. 실은 뭐 말레이시아에서. 완제품은 파키스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면 기회가 보인다. 많은 서비스 제품들이 쪼개져서 조합되고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것들을 연계시켜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착한 성공이라는 주제가 계속 깔려가는 걸 여러분 조금 인지하실지도 모르는데요. 리엔펑에는 30-70 법칙이 있어요. 한번 협력업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협력업체 생산량의 30%는 무조건 사들입니다. 최소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70% 이상은, 생산량의 70% 이상은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자칫 리엔펑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어떤 혁신 능력을 잃어갈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엔펑은 제조업에서 플랫폼 사업을 한 기업으로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경쟁력의 비결은 협력업체들과 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살려봐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종교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뭘 들고 나갑니까? 새총, 물매를 들고 나가죠. 그리고 다윗이, 자,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블레셋의 다섯 장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블레셋의 다섯 장수를 상대하기 전에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물매를 사용할 때 쓸 돌을 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몇 개를 구하냐 하면 다섯 개를 집어갑니다. 다섯 명의 장수를 상대하는데 돌을 다섯 개를 집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하나가 빗나갈 경우에 여분으로 몇 개는 챙길 것 같은데 딱 다섯 개만 구해갑니다. 우리는 늘 골리앗을 강자, 다윗을 약자로 얘기하죠. 창과 칼로 싸울 때 분명히 골리앗은 강자입니다. 하지만 물매로 싸울 때는 골리앗은 약자예요. 다윗은 수년간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물매로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죠. 수십 년 쏜 겁니다. 쏘면 맞아요. 너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 다섯 명을 상대하는데 조약돌 다섯 개 들고 나가요. 물매를 사용해서 싸울 때에는 다윗이 절대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우리는 강자와 약자를 보지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의 변화를 잠깐 가져오게 되면 시장의 약자와 강자는 순식간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던 그 분입니다. 하면 된다. 그죠? 하면 된다? 글쎄요.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저는 항상 반대의 접근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 이전에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처음에 도서 판매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미국의 도서 유통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프 베조스가 기존의 도서 유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업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웠으면 오늘 아마존은 아마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뭘 택합니까? 재고 비용, 진열 비용 때문에 일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희귀 도서, 그래서 참 찾기 힘든 희귀 도서, 그것들을 골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합니다. 왜? 공급자와 사용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연결해 주니까 재고 비용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시장의 강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통해서 싸움을 한 겁니다. 지금 아마존 희귀 도서만 팝니까? 여섯 가지 안 팔아요. 총기, 마약류, 주류, 담배류, 애완동물, 부동산 빼놓고는 세상에 없는 거 없이 다 파는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장의 약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틈새 시장을 찾고 결국에는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닙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면 된다? 아니요. 해도 안 되는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을 새로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99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두산전자, 구미에 있는 두산전자 공장에서요, 화재가 발생해요. 그래서 페놀이 유출이 되면서요, 낙동강 상류에 있는 상수원이 다 오염돼 버립니다. 이 사건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맥주 시장의 변화입니다. 1930년부터 우리가 한국에 맥주 만들었거든요. 조선 맥주, 오비 맥주가 있었어요. 오비 맥주는 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한 70%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산전자 페놀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고가 있고 2년 뒤에 조선 맥주가 고민을 하다가 하이트 맥주를 출시하는데 저기 광고 문구를 보십시오. 지하 150m에 100% 천연수로 만든 순수한 맥주 하이트입니다. 이전에는 뭐였냐? 맥주를 선택하는 기준은 물이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좋은 보리, 호프를 사용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맥주는요, 좋은 보리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생수시장도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상대편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회를 보고 어떤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죠?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 95%의 의사결정은 무의식 중에 행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시장에 있는 1등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걸 뒤집으려면 결국에는 선택의 기준 바꿔야 됩니다. 애플하고 삼성 죽기 살기로 싸웠죠? 누가 그 싸움을 걸었습니까? 애플이 걸었죠. 애플이 뭘 갖고 걸었나요? UI,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결국 뭐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습관, 사용 행태를 애플이 독점하고자 했던 겁니다. 시장 고객의 습관을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승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후발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 주로 사용되는 무기가 이슈 마케팅이라는 거죠. 믹스커피 시장도 얼마 전에 판도가 굉장히 바뀌었죠.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프리마의 어떤 유해성 논란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슈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판을 새로 짰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뭘 시작을 하냐? 우리 애나도 이름 짓죠? 이름 잘 져야 돼요. 제 이름 박희준인데요. 빛나리의 깊을 준입니다. 늘 밝게 살고 그리고 깊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라. 근데 주위에서 희준아 희준아 부르다 보니까 제가 좀 밝게 사는 거는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겠지만 이름을 잘 짓고 불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구글 있습니다. 구글을 누가 창업합니까? 구글을 창업한 사람이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인데, 자,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저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개발한 검색기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정보를 통해서 시장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효익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글 사명을 짓는데, 처음에 구글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골이에요. 구골은 영어로 10의 100승이라는 뜻입니다. 억이 10의 몇 승입니까? 억이 10의 8승이에요. 10의 100승이면 엄청난 크기 숫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회사를 창업해야 되니까 창업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썬 마이크로 시스템 창업자였죠. 앤디 백톨샤임을 찾아가요. 그때는 창투사를 하고 있었는데 간단한 엘리베이터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자리에서 10만 불, 하나로 1억 조금 넘는 투자를 받아내요. 은행 가서 현금화를 하려고 보니까 수표에 이름이 잘못돼 있어요. 사명이 구골인데 투자자가 구글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를 다시 찾아가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찾아갔다가 투자를 철회하면 어떡하지 하는 심정에서 회사 이름을 구골에서 구글로 바꿔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투자자의 해안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글의 이름으로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구글이라는 의미는 10의 100승,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만드는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많은 효익을 누리게 하자. 뭐 회사 이름 들여다보면 재밌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 그 회사 이름 안에는 회사의 철학이 담겨져 있죠. 회사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름을 잘 절하라는 것은 결국, 근데 대부분 경우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우리가 가져야 될 철학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혼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의 어떤 철학을 담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 잘 줘야 되고요. 판세로 깔아서 누구를 소통을 하려면 스토리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슈퍼스타 K 시즌2에서 우승을 다퉜던 존 박과 허각의 사진입니다. 존 박은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미국의 유수대학을 졸업하고 키도 훤칠하고 미남형입니다. 허각, 어려운 형편 집안에 태어나서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고요, 환풍기 수리공을 하는 키도 작고 외모도 보잘것없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가수에 대한 꿈을 키웠죠. 만약에 허각과 존박이 어떤 그 살아온 인생 스토리가 소개가 되지 않고 무대에서 노래로만 승부를 냈다면 존박이 우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허각이 가지고 있던 스토리가 결국엔 허각을 우승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연대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제가 의대에 진학을 하기를 바랬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멀리 했었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의대를 보내겠다고 저를 미국을 보내는데요. 미국은 의학 전문대학원이죠. 학부에는 의대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물로 미국에 유학을, 학부 유학을 갑니다. 가보니까 안 맞아요. 저희 때 어디 영어 공부 체계적으로 했나요? 성문 종합영어 보면서 문법 공부하고 단어나 외웠지 수업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물책 원서 한번 보시면요, 다 서반어 기준이라 갖고요, 책 한두 페이지 읽는데 30분이 넘어 걸려요. 이래갖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자,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을 했죠. 영어를 가장 안 쓰고 졸업을 하면 직장 구하기 어렵지 않은 전공이 뭘까?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그때 컴퓨터과학 전산과였어요. 전산과에 지원을 합니다. 아버님의 뜻을 어기고 전산과에 지원하고 학비, 생활비가 끊기죠. 어머님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뒤를 보내줬지만 그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고 그때부터 제 웨이터 생활이 시작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 유학하면서 뭐 나는 접시도 닦아봤어, 웨이터도 해봤어, 부업 정도는 했겠지만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보셔도 약간 웨이터 느낌 오시죠? 근데 재밌는 게요, 그렇게 서빙을 하다가 한 10년 서빙하잖아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어요. 미국은 웨이터가 주급이 없습니다. 팀만 가지고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레스토랑 가면 자기 테이블 한 두세 개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저녁에만 출근을 해서 한 달에 한 5, 6천 불 벌었습니다. 괜찮은 지금 연대에서 받는 연봉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마다 근데 한 노부부가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꼭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고요. 아까 저희 아버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버님이 7년 전에 돌아가실 때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신다고 힘을 내갖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이. 나는 평생을 살면서 너희 엄마랑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었어. 그 다음에 뭔가 반전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만 기운이 없으셔서 그게 마지막 남기신 말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요. 어머님이 한 6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진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맞는 게 없어요. 음식도 너무 안 맞아서요. 아버님은 육식하시거든요. 어머님은 채식을 하세요. 두 분이 식사하시잖아요. 시간을 약속하고 각자 식사를 하시고 중간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 정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어릴 때 부모를 떨어져서 웨이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너 부부가 와서 처음엔 부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60대 분이 둘이 와서 손을 잡고 밥 먹는데 우리가 상상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부부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도 나고 아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알콩달콩 사시지 못했는데 나도 나중에 가정을 가지면 전해가 됐을 때 저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다 하는 동경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치극정성으로 서빙을 했습니다. 돈 벌자고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물어보세요. 그분이 그 노신사가 제 이름이 영어로 준입니다. 준. 이 웨이터 직업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이 낮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직업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옆에 학교에서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웨이터 시간을 좀 줄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교수된 대학 경영대 학장이었어요. 그 노신사분이. 그래갖고 저한테 시간 강사를 제안을 하셨는데 고민했습니다. 시간 강사 하려면 강의 준비해야 되죠. 시간 강사 수입하고 웨이터 수입하고 비교가 됩니까? 웨이터 시간대에서 나가서 웃어주고 좀 날려주면 팁이 들어오는데 시간 강사하면 1시간 강의 준비를 하려면 10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지만 그분이 배려해서 저한테 준 제안이었기 때문에 참 어렵게 결정하고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웨이터 시간을 줄이고 시간 강사를 해요. 한 1년 반을 해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 돼서 국내 모 기업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박사 과정 중에는 저는 교수 생활을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수가 돼서도 계속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거 하기 싫습니다. 교수직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교수 된 지가 한 14년 되거든요. 이제는 교수 생활이 저한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교수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집중력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웨이터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뭐의 힘입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을 녹여낸 재밌는 스토리가 받침이 되어진다면 상대편을 설득하고 상대편 마음의 문을 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거기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야죠. 아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소토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재미가 있으면 그 성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요. 한국에도 그 컬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선전 보시면 빅 일회용 면도기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면도기를 통해서 얼음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톤 대신에 사람을 굴리는데 그 얼음이 민감하기 때문에 빅 면도기로 몸에 면도를 잘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광고예요. 근데 작년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컬링이 국내에 소개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재미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스토리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는 소재를 찾아서 소통할 수 있다면 소통의 성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상대편의 머리속까지도 요즘 엿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꽤 있는데요. 가끔 옷 사러 가시면 피팅룸 들어서 옷 갈아입으시죠? 근데 이놈에게 왜 피팅룸 안에 거울이 없어요? 막 구두를 또 어렵게 신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거울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럼 거울 앞에 가서 어렵게 쓰죠? 그럼 점원이 뛰어옵니다. 이야, 요번에 나온 신상 입으시고 이렇게 어울리는 분 오늘 처음 뵙습니다. 거짓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그렇죠?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요. 변연계를 통해서 공감이 발생하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그것이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좀 더 감정적인 거죠. 대부분의 여성 의류 매장에 75% 이상이 피팅룸 안에 거울이 없어요. 불편한 거 아는데 몰라서 안 들어놓는 거 아닙니다. 옷을 입고 나와서 점원과 얘기할 시간을 죽이기 위한 매장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MRI 촬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선 추적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설정해 놓고요. 최근에 이거는 뉴런, 뇌, 마케팅, 그래서 뉴로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케팅의 기법이 최근엔 여기까지 와서 발전해 있습니다. 과거처럼 설문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뇌 속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전략을 세워서 소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드시는 치토스라는 그 칩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때요? 항상 손에 양념이 묻어서 끈적거리죠. 그래서 그 회사가 고민을 해요. 이 양념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MRI 검사를 해보고 뇌파 검사를 해보고 시선 추적 검사를 하면서 뇌 반응을 봤더니요. 그 손에 묻은 오렌지색 양념을 보면서 빨아먹기 고 몇 초 전에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불편한데 그 손에 묻은 짭짤한 그 주황색 양념을 딱 핥기 전 순간에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손에 묻는 양념을 없애려던 기업이 태도를 바꿔서 더 끈적거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포장도 주황색으로 해서 출시하니까 매출이 더 오릅니다. 스토리로 소통하고 재밌고 공감할 수 있는 데 소통하고 이제는 상대편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연세대학에서 그 학생 창업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옵니다. 보통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을 구하고요. 마케팅 문제를 자문을 구하는데 항상 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가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네 창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면 창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1969년에 인터넷이 태어났는데요. 미 국방성에 의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미 국방성이 궁금한 거예요. 야, 우리가 만든 인터넷이, 만들어낸 인터넷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을까? 실험을 합니다. 미국 전역에 직경 2.5m 풍선 10개를 띄우고요. 풍선 10개 찾는 사람한테 4만 불, 한화로 당시 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국방성에서 시뮬레이션 했겠죠? 해보니까 한 9일 지나면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근데 컨테스트를 딱 시작하고 나니까 한 팀이 9시간도 안 돼서 풍선 10개 위치를 다 찾아냅니다. MIT 공대 대학원생들인데요. 근데 그 시간에 9개를 찾아낸 팀이 있었어요. 조지아 공대 대학원생들인데 물론 SNS로 서로 소통하면서 풍선 10개를 찾아낸, 9개를 찾아냈는데 사람들이 이타심에 호소를 합니다. 풍선 우리가 10개를 찾아내서 상금을 받으면 좋은 일에 쓰겠다. 그래서 풍선을 발견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 풍선 9개를 찾아내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가는데 카톡 그럽니다. 이런 콘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 재밌네. 그런데 딱 위를 봤더니 빨간 풍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흥분 안 되세요? 어 하나를 발견했어. 그럼 9개를 찾으면 내 손에 5천만 원이?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 거예요. 그때 또 까떡 그럽니다. 친구한테 왔어요. 야 이런 콘테스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풍선 하나를 찾았거든. 너 혹시 풍선 찾은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알려주겠습니까? 여기 있는 반 이상은 뭐 순수한 마음을 알려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민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배고픈 거는 어떻게든 한번 참아봅니다. 배 아픈 거는 참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갈등이요. 우리가 과거보다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이전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결국은 배 아픈 게 문제예요. 근데 MIT 공대 친구들은 수학 극한의 법칙을 씁니다. 자, 보세요. 4만 불이면 풍선 하나에 4천 불씩 합니다. 나한테 풍선 위치를 누가 한 명 가르쳐줘요. 그 사람은 4천 불에 반을 띄워서 2천 불을 줘요.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 또 저 그림을 보면 이해 가실 텐데 풍선 위치를 가르쳐주죠. 그 사람한테는 남은 2천 불의 반인 또 1천 불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풍선 10개를 찾는데 참여를 해도 총 상금액은 4만 불을 넘지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 몫은 줄어들겠죠. 이게 키입니다. 조직에서 혁신 변화 아무리 외쳐봤자요. 그게 누군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혁신을 외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고민해야 되느냐? 인센티브 시스템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정서에서는요, 대부분 일을 시작할 때 일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그 성과를 나눌지를 처음부터 고민하면 굉장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조직에서 몰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특히 혁신은 성과를 만들어낼 때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누고 분배할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리저리 시작해보니 문제들 많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많은 얘기를 했지만요, 답은 없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김경문호가 8전 전승으로 야구 금메달을 따죠. 8전 전승 해나가는 과정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기주, 구원투수로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마무리 투수. 마무리가 안 돼요. 방어율이 99.99입니다.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고 올라오면 점수를 주고 경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김경문 감독 끝까지 투입합니다. 이승엽, 타율이 1할이 안 돼요. 계속 중심 타자해 줍니다. 신문에서 난리가 납니다. 김경문 내려라. 김경문 용인술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2주 뒤 8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자 언론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뚝심의 리더십. 형님의 리더십. 그죠? 작년에 홍명보가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게임이 만들어져서 박주영이 골을 넣고 그 골을 계기로 16강에 올라갔다면 홍명보호 뚝심의 리더십, 형님의 리더십이 됐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요. 저도 경영학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결과가 과정을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두 가지라고 봐요. 귀인 이론이 있어요. 결과가 과정을 포장하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자기 옷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복잡한 상황에 그 상황의 요인들을 다 분석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론을 대입하지 못하면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답은 없다. 여기 미라유공업사도 있고 일본 전산도 있습니다. 아주 운영방식 판이에요. 미라유공업사 어때요? 승진 대상자들 이름 적어가지고 쟁반에 올린 다음에 선풍기 날려갖고 멀리 날아가는 사람 승진시켜요. 여기요? 정년이 없어요. 70세까지 있는데 일을 본인이 더 하기 원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전산 어때요? 일본 전산 아시죠? 소형 모터 만드는 회사. 일본 전산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아이폰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형 모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하기 가장 좋은 기업으로 미라이 공업사가 자주 선정이 되고요. 지옥 같은 기업으로 일본 전산이 가끔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두 기업이 만들어내는 성과는 정말 탁월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조직의 규모, 조직이 처한 환경, 조직의 역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분명한 건 단순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고. 기업 살리면 좋잖요. 일자리도 생기고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테레비만 키면 나와요. 기업은행 하면 진짜 일자리 만들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은행으로 많은 노인층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성추문회에서 재선이 굉장히 힘들 때, 그리고 경쟁자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재선에 성공을 하죠. 근데 빌 클린턴이 박시갈 뿐만 아니라 달변이에요. 선거 유세 중에 너무 많은 이슈들을 건드려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참모들이 늘 고민이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너무 박식하고 너무 언변이 좋은 것이 항상 선거 참모들의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경기가 썩 좋지 않았어요. 어떤 구호를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승리로 이끕니까? It's economy stupid. 야, 이 바보들아. 지금 딴 거 논하지 마. 지금은 경제야.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기 신문이 하나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의 던주에 가보면요. 데일리 레코드라는 신문이죠. 지역신문이에요. 한국에도 지역신문,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문사들이 힘든데 지역신문은 더 힘듭니다. 미국도 많이 폐간되는 신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세요. 구독률이 112%예요. 한 가정에서 신문 하나 이상을 더 구독하는 거. 왜? 아버님이 보실 동안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한 가정에 어떤 가정은 신문을 두 개씩 구독합니다. 구독률이 112%예요. 왜 저게 가능했냐? 저 창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던이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시에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중앙정부라든가 세계 각국 이슈를 크게 다룰 생각이 없다. 구호가 뭐냐? 이름, 이름, 그리고 또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신문에 본인 이름 하나 나오면 스크랩해두시죠? 그리고 단체 문자 날리잖아요. 여러분 TV에 뉴스에 여러분 얼굴 잠깐 나오면 여러분 친지들 다 그 시간에 같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친지의 이름이 신문에 툭하면 등장을 해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철저하게 지역사회들을 주민들의 일만 다루는 거예요. 한국도 지역신문 보면요, 지역 얘기는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요. 철저하게 지역신문 단순화, 지역의 얘기거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많이 봉착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 오히려 답은 단순화하는 것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살아남았고 기회도 찾았고 찾은 기회 갖고 판도 한번 짜봤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성공을 만들어 봤는데 야, 근데 아까 제록스처럼 또 휘청해갖고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나 다시 그 시간 돌아가기 싫은데 뭐가 필요하냐. 아까 동일본 대지진 때요. 재난 관련돼서는 일본 대국입니다. 재난구호물자가 도착을 하네. 왜 그래요? 매뉴얼 때문에 그래요. 일본 매뉴얼에 육로가 아닌 항공을 통해서 구호물자를 떨어뜨려주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육로가 다 파손됐어요. 들어갈 방법은 헬리콥터 가지고서 구호물자 떨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요. 일주일을요. 조금 기업 성장하죠. 시스템 갖추죠. 효율성 높이겠다고 매뉴얼 들고 있죠. 철저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죠. 안 움직여요. 효과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효율성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요. 효율성, 효과성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된다. 스토벅스 어때요? 커피. 이전에도 먹었거든요.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공정무역을 통해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원료를 갖다 사서 원산지 농가를 갖다가 지원해요.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서 스타벅스 조금 퇴색하긴 했지만 계속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이 아니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15번가에 커피와 차라는 게 있는데요. 스타벅스 들어가면 조금 화려한 것 같고 좀 거부감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5번가에 커피와 차 가면은 골동품점에서 볼 수 있는 소품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요즘 루저 문화 확산되죠? 루저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커피점을 만들기 위해서 15번가 커피와 차를 만들었는데 요즘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끊임없이 같이 만들어내고요. 아마 거의 결론 온 것 같아요. 기원 전에 카르타고 제국의 전략가죠. 한네발 장군이 로마를 침공해요. 포에니 2차 전쟁이 발생하는데 기가 막혀요. 자,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탈리아를 쳐들어가는데 그것도 겨울에요. 스페인을 거쳐서 북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갑니다. 로마 제국은 허를 찔려요. 겨울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 군사들이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생각지도 못한 허를 찔려요. 쭉쭉 밀립니다. 이탈리아 반도 중반까지 넘어와요. 왜 근데 한니발 장군이 이러한 공격을 감행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칠 때 페르시아 제국도 로마 제국처럼 도시 국가의 연맹체거든요. 연맹이 느슨한 거예요. 초기 전투에서 한두 개 도시 국가를 점령하니까 도미노 현상이라서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니발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허를 찌르자 한두 개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이다. 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웁니다. 다시 밀고 올라가요.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에 지금 미국과 같은 시민권 제도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피지배국의 시민이 되면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있으면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지배국의 시민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떡입니다. 오늘 얘기한 결론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어요. 아까 제가 패러다의 인센티브 구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뭘 만들 거고 그 만든 혁신의 성과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거냐. 여기 한 청소부가 있죠. 나사에서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닉슨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청소부한테 딱 쇼맨십 발휘하면서 당신 여기서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청소부인지 알았어요. 청소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은 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띄우는 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청소부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비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정확하게 일체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만든 이익을 자기도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요, 꿈, 비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참 의사결정이 복잡하거든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요, 의사결정이 단순해져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제 처한테 당신이랑 다시 결혼하고 싶어. 제 애들한테 다시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 소리 듣는 게 제 꿈이에요. 의사결정이 있고 복잡한 문제 있잖아요. 단순해요. 거기에 해가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만 생각하면 돼요. 꿈은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해석 능력이에요. 제리 맥가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딱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You had me at hello. 어떤 얘기입니까? 난 첫눈에 당신에 반했어. 제가 20대 때 이 영화를 봤을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였어요. 지난 추석 때 이 영화를 모 방송국에서 했는데요. 그때 봤는데 그 대사가 언제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20년 전에는 사랑 고백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은 Show me the money. 내게 돈을 벌어줘. 이게 스포츠 선수와 스포츠 에이전트 사이의 얘기거든요. 20년 전에는 사랑,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저를 너무 속물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사랑보다 돈 버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상식 없습니다. 나만 해도 20년 전 지금 다른데 어떻게 세상에 상식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꿈을 갖고 조직과 꿈을 나누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환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직도 학습이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착한 성공을 만드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주제로 한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는 성장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 또 상생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뤄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기회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이자 법칙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